이번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다시 한번 대거조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둘 꿇는 나의 조국. 높아지는 샘물에 놀러 나보들 빛내고 험한 산을 날리는 바 새철길 여러 가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천리마 대진군의 노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의 만세 소리 높이 울릴 때. 이상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